말을 놓는 것도 like you know 애적인 말투도 나쁘지 않은 걸 Boy you know no no no Like the way 말 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Boy Boy 물감처럼 파란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둘 맘이 같은걸 쓸까 생각하게 돼 잡고 있는 걸 baby don't